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유교이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하나의 큰 종교 행사입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는 때입니까? 아니면 쉬는 날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들은 이 성경 말씀,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 그 자체였던 그 말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요한에게는 바로 성탄은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그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교리 시간에 다 배웠고 그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요한에게는 반대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과 한 3년 정도 같이 지내면서 사람을 보고 나서 아 이분이 하느님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 이전에는 하느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느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우리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여튼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그분을 보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하느님을 그전엔 만질 수 없는 분이었죠. 초월적인 분. 그런데 이제는 만질 수 있고 그분의 손길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서 우리를 낳게 해주셨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쓰다듬으시며 축복해 주셨고 그랬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할 때도 그것을 지금 듣고 계신지 어떻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무언가를 물어볼 수 있고 그분의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런 하느님을 체험한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느님이란 분,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이 하늘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하늘의 별들과 달, 해 모든 걸 만드신 분,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고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짐승들, 그 짐까지 다스리고 있는 그분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아주 놀라운 신비이고 엄청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감동까지 같이 전해 받으셨던 건가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과 만나면서 하느님을 체험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 하느님을 눈앞에서 보고 만질 수 있던 그 체험이 끝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나요? 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죠. 거기에 하느님의 말씀이 담겨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거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셨던 말씀들 거기에 다 담겨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있고 싶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어디 계신가요? 늘 항상 함께 있지만 늘 항상 함께 있던 거 알겠지만 정말 함께 있는 그 장소에 있고 싶을 때 우리들은 성체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신앙이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성체 예수님 몸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전에는 하느님께 무언가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께 시원한 물 한 잔도 드리고 또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여러 가지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주고 하셨죠. 그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해줘라. 그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 가장 작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예수님께 이 물을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 물 한 잔 드리려면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어야 됐지만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한 사람을 오셨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성체로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고 있죠. 그렇게 하느님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그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펼치시고 또 하느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체 앞에 어떻게 머무르고 계시고 또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드리기 위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 우리 마음속에 태어났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들 정말 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있고 싶으셨던 하느님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기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 성탄시기에 함께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계신 하느님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